그것은 가로수 그 빈 거리를 젖은 눈을 감으며 혼자 걸었네. 이미 떠나간 사람의 모습은 아득히 먼데 나를 사랑한 나만을 사랑한 어느 여인의 조용한 미소가 혼자 거니는 가로수 거리를 더욱 쓸쓸하게 해. 계절이야 가면 다시 오지만 사랑은 그렇질 않네. 만나고 헤어짐이 모두가 사랑의 시련일까. 나를 사랑한 나만을 사랑한 어느 여인의 조용한 미소가 혼자 거니는 가로수 거리를 더욱 쓸쓸하게 해. 계절이야 가면 다시 오지만 사랑은 그렇질 않네. 만나고 헤어짐이 모두가 사랑의 시련일까. 나를 사랑한 나만을 사랑한 어느 여인의 조용한 미소가 혼자 거니는 가로수 거리를 더욱 쓸쓸하게 해. 더욱 쓸쓸하게 해.